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집회들이 13일과 14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남포시 용강군 옥도협동농장과 평양의 주체사상탑 광장에서 진행된 집회들에는 관계부문 농군맹, 여맹일꾼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 여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낭독되고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우리 국가와 인민 앞에 저지른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병진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 총도 올격 총매진할 때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